중국 연변대학 교원들인 니군 동포와 강영수 동포에게 역사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11월 29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연변 조선족들의 체육활동 과정과 우리 민족의 전통공예 발전에 대한 학술적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종합체계화하여 민족문화유산을 보다 풍부히 하는 데 이바지한 니군 강영수 동포들에게 역사학 박사학위가 각각 수여됐습니다.